This was my dream. This was my dream. 난 내가 원한 대로 늘 바라던 대로. This was my dream. This was my dream. 그동안 기도하던 대로 마음 바람대로 난 잘 가고 있어. The light is on. I believe that God is on my side. 이미 시작된 걸 느껴 나의 prime time. 난 믿어 할 수 있어. Yeah. 천사들이 내 주위를 맴돌며 날 지켜주니 I bet you I can do it. Gotta keep going on. I gotta keep going on. Gotta keep going on. Keep going on, going on. Gotta keep going on. I gotta keep going on. Gotta keep going on. Keep going on, going on. 커가는 내 키만큼 높아지는 나의 꿈 하늘에 닿을 만큼 올라가길 원해 elevate myself. 산비리 높이까지 계속 push myself. That's my mindset.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란 단어는 priceless. 한계를 넘어서 보라듯이 난 이번에 I'm like Superman. Superman, Batman, Spider-Man. 어린 시절 내 용도처럼 누구의 삶 속에 투영돼. I wanna be a somebody's a hero. 내 목소리는 날개를 달어 전세계로 하늘 높이 날아. 범인 치 스피커는 모두의 귀로. I gotta keep going on. I gotta keep going on. I gotta keep going on. Yeah. I gotta keep going on. I gotta keep going on. I gotta keep going on. Keep going on, going on. 날 원한다면 어디든 살려가. 내 목소리를 들려주고 봐. 노래해 until I touch the sky. But the best 내 이름을 언급할 때. This was my dream. This was my dream. 난 내가 원한 대로 늘 바라던 대로. This was my dream. This was my dream. 그동안 기도하던 대로 마음 바람대로 난 잘 가고 있어. The light is on. I believe that God is on my side. 이미 시작된 걸 느껴 나의 prime time. 난 믿어 할 수 있어. Yeah. 천사들이 내 주위를 맴돌며 날 지켜주니 I bet you I can do it. I gotta keep going on.